시편 45편은 메시아를 찬양하는 놀라운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교회의 영광, 그리고 세계 선교의 놀라운 환상을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천년 전에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영감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시인은 오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탄복해서 자기 마음에서 좋은 말이 흘러넘치고 자기 혀는 마치 필객의 부처럼 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 신앙에서 찬송이 중요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종교에도 이런 종류의 찬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참 찬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인간은 그 입으로 찬송을 바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 시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도무지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경험하십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높여 찬송합니다. 왕은 모든 인간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서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고 2절에 말합니다. 그 입술에서는 은혜로운 말들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기 원문을 직역을 하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라고 말하죠. 2절에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고 아름다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구절은 힘있는 용사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3절에서 5절이죠. 그분의 아름다우심은 그냥 유지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싸움의 승리로만 유지되고 확보됩니다. 그 메시아는 전쟁하는 메시아입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전쟁의 제물이 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여기서 묘사하는 거죠. 그는 피를 흘리시며 싸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십니다. 그분의 싸움이 무슨 싸움,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그것은 4절에 말하기를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온유, 온유는 겸손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진리와 온유와 의를 위한 싸움, 이 진리와 온유와 의를 지키시려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대의를 위해서 정말 싸우고 있는가, 싸우려고 하는가,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셨던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도 지금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다면 오늘 교회는 거의 전의를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왕이지만 나귀를 타셨고 겸손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은 사실상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 그대로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어떤 분입니까? 그 용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즐거움의 기름을 바르셨다고 7절에 말합니다. 특별한 손님에 대한 환대의 표시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던 관습을 생각하며 시인은 그리스도의 머리에 친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환대하셨고 인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이 그림 같은 표현은 죄인인 여자가 잔치석상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에 기름 부은 것,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특별한 칭찬을 받은 것은 비록 이 여인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시는 향유 기름을 대신하여 이 여인이 바른 것처럼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애정과 존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놀라운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경건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몰약과 침향과 육계라는 말이 8절에 나옵니다. 이게 다 향료입니다. 몰약과 침향은 시체의 방부제로도 사용됐고 관유를 만들 때 이것들이 다 사용된 것들입니다. 침향은 알로에 계통이고 육계는 시네몬 향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감미로운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왕은 위엄 있는 왕의 처소 상하궁에서 상하로 만든 궁이죠. 상하궁에서 현악을 즐거워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여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그려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건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진리는 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속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하며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속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으로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기 시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분의 옷에서는 온갖 아름다운 향내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천국문에서 그분이 나오셔서 문 열어주실 때 거기 들어가 그분의 품에 안겨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신부인 교회와 그 영광에 대한 예찬이 나오죠. 왕후인 신부는 바로 교회이고 그녀는 최고의 금을 보장하는 오빌의 금으로 꾸몄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에게 하찮은 것이나 부차적인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왕의 우편에 있다 하는 것은 사랑과 영예와 권능의 자리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전의 죄악 세상의 삶을 속히 잊어버릴 뿐 아니라 그 세상과의 사랑의 관계를 속히 끊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기를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려라. 예전에 살던 그 모습, 세상과 짝하여 살던 그 모습 잊어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래서 예대인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드리고 온전히 몰두하라는 겁니다. 결혼관계에서 온 마음을 바치는 사랑은 의무이자 축복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구별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어떻게 하면? 바로 우리의 예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던 그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구별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가 되시는지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을 보면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게 될 때 세상이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 반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교회를 보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신랑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풍성해지게 되면 교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바죠. 비록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있지만 교회의 영광이 주변의 비기독교인들에게 감명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그리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환상입니까? 폴 페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옳은 지적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애정어린 진지함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중심에 은혜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될 겁니다. 사람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사람을 끌 수 있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구비하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어지는 세 구절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왕의 혼인잔치를 묘사하는데 신부인 교회가 받게 될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이제 공중에서 왕이 가진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왜요? 그 신부니까. 그녀는 참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신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이해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부가 그 신랑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교회는 왕의 위엄을 공유하고 왕의 아름다움을 가집니다.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14절에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모든 준비가 끝난 신부는 왕의 혼인잔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하는 표현이 있죠. 14절. 이것은 그저 결혼식의 화려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신부로 서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문으로 들어갈 때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결함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그날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그 정결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입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두 구절 16절과 17절에서 시인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왕의 계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이어서 그 영적 후손을 이어주셨고 오늘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온 땅 모든 만민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 대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왕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요 또 성도들이요 믿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로 신랑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구길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 존재로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저희가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저희가 늘 알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저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희가 합당한 존재로 이 땅을 살며 이 세상으로 하여금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